오래 두고 널 바라보아도 매일 난 새로운 걸 잊지. 날 보고 항상 웃어주는 너 힘이 돼줘 내 곁에 있어. 촌스러운 나의 사랑스러운 girl 어말꾼 한 발에 You're my only one. 이 시간을 멈춰줘 babe 영원을 약속해 tonight. 널 항상 날 더 자신 있게 만들어. Oh, oh, oh, yeah. 네가 뭘 원하던 내가 다 맞출게. So many birthday 네가 원한다면 나를 불러줘 우리 노래가 울려 퍼지게 모든 게 새로운 것 같아 이런 느낌 다 너 때문인 것 같아 나쁜 생각들은 다 없어져 너로 내 머릿속을 채워줘 널 항상 날 더 자신 있게 만들어 oh, oh, oh. Yeah. 네가 뭘 원하던 내가 다 맞출게 난 또 오늘도 너와 진한 사랑에 빠졌어